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가 18일 서울의 괴뢰정부 총사 앞에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